Ops News. (2022년) 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모집 안내입니다.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학기 평점이 2.0 이상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시 1365에 인정되며 한양사회봉사학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PBL 교수학습센터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할 특임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ICPBL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사항도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4일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PPI 상승률은 지난 6월 11.3%에서 7월 9.8%로 떨어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1%포인트 이상 둔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가 대부분 에너지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8.3%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를 불러일으킨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8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1200km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무이파는 세력을 키워 10일 오전 9시에는 강도가 강인 상태에서 오키나와 남남동쪽 480km 해상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이파가 우리나라 어느 쪽으로 지날지의 국내 영향 여부는 10일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이파는 마카오가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매화를 뜻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가 꼭 같이 가야 하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복지 분야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보고 온다든지 그곳에 우리 동포들을 위로한다든지 뭔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상황들이 전부 다 무시되게 하는 발언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함을 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